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어제 아침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이 확신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1절에서 부르심 받았다,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했는데 택정은 택하시어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많이 표현된 미리 아신, 미리 정하신, 부르신, 의롭다 하신, 영화롭게 하심 등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주변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왜 흔들릴까요?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확신이 서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확신하는 신앙의 분명한 유익은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함입니다.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에 대해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다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는 것, 그렇죠? 미리 아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택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택한받을 사실 자격은 없는데,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런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 존재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참으로 신비로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 그 사실을 잘 알고 그것을 통해서 낳는 참된 축복자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그런 부르심입니다. 바울도 택정함을 입었으나 세상을 향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복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그런 사실이 복입니다. 그저 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현실성 있는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에 바울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택하심, 예정함, 그리고 부르심은 우리의 영원한 감사와 또한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주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아침에 우리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 되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보면 미리 아신 것과 부르심이 합하여 된 결과가 택정함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리 아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자는 마땅히 택정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평생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성도들은 이런 담대한 고백과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받은 큰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이런 부르심,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은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나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또 누리면서 생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에 그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어 일꾼 삼아주시니 이것으로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것으로서 나의 감사할 근거를 삼게 하시고 또 찬양할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